남조선 연합 뉴스에 의하면 1일 남조선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 간담회라는 데서 거짓과 기만으로 일관된 막말을 늘어놓은 박근혜 역조를 규탄했습니다. 이를 단죄해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성명을 발표했으며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박근혜 막말은 지난번 대국민 담화 때보다 더 강한 거짓말과 기만으로 일관됐다고 규탄했습니다.